조국 광복회 창립 88세 즈음하여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, 스위스 조선위원회, 스위스 주체사상연구 소조가 4월 28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성명은 김일성 주석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36년 5월 5일 조선에서의 첫 반일민족 동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셨다고 하면서 조국광복회는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나라의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했다고 지적했습니다.